하지만 내게로 다가와 뜨거운 눈빛이 나를 원하고 있잖아 I believe in desire making us special 내가 원하는 건 언제나 변하지 다시 네 맘을 숨기